자, 왔어. 아름다 소련다. 왔어. 왔어. 아름다 소련다. 자, 왔어. 아름다 소련다. 나도 나 잘 몰라. 내게 맞지 마, 나와.